저는 평생 큰 도시에서 일만 하면서 살아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문제였지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늘 불편했거든요. 진짜예요. 폐쇄 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갇혀있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했죠. 이 세상 어딘가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긴 제 잡념이 너무 많은지도 몰라요. 어쩌면 원인은 불의했던 성장 과정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어머니 사랑을 거의 못 받으면서 살았죠. 내가 500만 형제 중에 중간쯤이었으니까요. 내 이름이나 기억하겠어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래서 버림받은 느낌 때문에 늘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워낙 무책임한 분이라서 내가 애벌레 때 가출해 버리셨어요. 또 내 직업 얘기도 꺼내기 싫어요. 그 생각만 하면 열받으니까요. 난 일개미는 적당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말해봐요. 체력도 엄청나게 약한데다가 솔직히 내 몸무게 10배 넘는 무거운 물건을 내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흙이나 파내면서 사는 건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절대 아니에요. 또 모두들 개미가 만물의 영장이래요. 전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말이 돼야 믿어주죠. 도대체 사는 게 왜 이래요? 평생 죽도록 왕국을 위해 일만 하라고 하니 그럼 대체 난 뭐냐고요? 내 삶은요? 난 분명히 여기보다 살기 좋은 곳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애벌레로 돌아가 엉엉 울래요. 여긴 제 자신을 하찮게 느끼게 해요. 좋습니다.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요? 맞아요. 당신은 하찮은 존재니까. 제가요? 1층입니다. 일개미, 영정개미, 일개미, 다시 한번 하겠다. 꽉 쥐고 세 개 휘두르고 번쩍 들었다가 집중해서 다시 휘두른다. 그래, 이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찮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자부심은 가져야 해. 별 일은 없지만 자신 있게 말이야. 오, 미안해, 지. 널 미처 못 봤어. 됐어, 아즈데카. 효과가 정말 있네. 난 쓸모없고 눈에도 안 띄어. 이제 뭘 좀 아는데? 중요한 건 너 혼자가 아니고 우리의 왕국이야. 우리 집단. 그게 바로 이거야. 땅굴이 중요하단 말이니? 자, 여러분, 기분들은 좋은가? 네! 네. 좋았어. 자, R1734번부터 G7829번까지 이제부터 개미공을 만든다. 알겠습니다. 죽겠군. 알았어요. 흔드는 시간이다. 좀 써볼까? 아, 난 이거 재밌더라. 자신이 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그게 중요한 거야. 절대 잊지 마. 나는 공이다라고 생각하라고. 내 걱정 말고 너나 잘해. 난 나의 일을 사랑해. 넌 있지? 잡념이 많은 게 탈이야. 어서 와지. 더 크고 좋은 왕국을 만드는 일이잖아.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좀 기분 좋게 해봐. 그래, 맞아. 나같이 하찮은 게 건설 장비가 되는데 왜 기분 나빠하겠어. 자, 일개미들 명심해. 또 시작이다. 자신이 공이다. 아휴, 정보다 빨리 파괴하도록. 잘 견뎌내야 돼. 이게 모두 다 왕국을 위한 거니까. 이러다. 아이고 이러다. 사고 나면 진짜 무더기로 감옥 갈 거야. 간다! 내가 미리 얘기했던가? 나 고소 공포증이 있다고. 아니요. 어지. 응 그래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내가 떨어뜨렸어. 일개미들 너무 허약해. 군기가 빠졌어. 충성심도 없어. 장군님, 다소 부실한 녀석들이 없지는 않지만 모두 밤낮으로 죽어라 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쩌겠어. 그렇게 타고난 걸. 하지만 능력이 되건 안 되건 이 터널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끝내야 한다. 하늘이 두쪽 나도. 이제부터 누구든 뒤처지는 자는 커터 대령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돼. 미리 경고하는데 커터 대령은 나처럼 너그럽지가 않아. 물러가라. 나흘 남았다 대령. 나흘 후면 저 우둔한 일개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 네 장군님. 새로운 출발. 상상을 해봐. 자랑스런 왕국이죠. 막강한 왕국이 될 겁니다. 하지만 좋아하긴 일라. 대령, 방금 흰개미들이 우리를 공격해올 거란 정보가 들어왔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적진 깊숙이 군대를 보내서 기습 공격을 하는 거야. 흰개미 군단을 공격한다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바로 그거야. 그 명단 가져왔나? 네, 장군님. 이들이 바로 여왕의 근위대입니다. 그럼 그들을 모두 보내도록. 안 되구만. 유능한 장교도 있는데. 여왕께 전쟁 선포에 대한 허락도 안 받고요? 지금 가려고 하네. 장군, 흰 개미들과 평화롭게 지내왔는데 왜 우릴 공격한다는 거예요? 땅이 탐나서죠. 식민지를 늘리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우릴 아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사를 보내보는 게 어떻겠어요? 협상하는 게 낫지 않소? 굳이 무력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텐데. 절 믿으세요. 저에겐 이 왕국의 모든 개미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기 방심한 틈을 타서 먼저 치려는 겁니다. 만에 하나 흰 개미군이 우리를 먼저 치면 그때. 알았소 장군.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알아요. 허락하겠소. 현명하신 결정이십니다. 정말이지 이 왕국의 미래를 구하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발라 공주님, 정말로 반갑습니다. 볼 때마다 더 아름다워지시는군요. 고마워요. 그냥 일 때문에 온 게 아니시라면 좋겠네요. 아, 물론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도 한번 만나 뵙고 얘기를 했으면 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카타, 공주님과 얘기 좀 나누게 시간 좀 빼주게. 마침 지금 시간이 좀 빕니다. 다음 약속 시간까지 몇 초간 여유가 있습니다. 잘 됐고. 공주님. 네. 몇 초는 얘기하기에 너무 짧지만 워낙 바쁘신 몸이니까. 그래. 오늘 어땠어요? 뭐 특별한 일 없었어요? 선전 포고를 했어. 선전 포고요? 저런. 힘든 하루였겠네요. 제 죄송합니다만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만. 어머니, 다시 말해주세요. 왜 장군과 결혼해야죠? 발라, 그 얘기를 또 시작해야만 되겠니? 우린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고 장군은 너무 무뚝뚝해요. 그래, 안다. 장군은 군인이라 좀 뻣뻣하고 때론 오만한 점도 없진 않지. 하지만 널 끔찍히도 사랑하잖니. 겉으로 표현하는 게 서툴 뿐이야. 너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집요하게 간청했는지 아니? 왜 하필 나죠? 네가 내 뒤를 이을 후계자니까 그렇지. 그게 네 자리란다. 제가 그 자리가 싫다면은요? 누구나 자기 자리가 있는 법이다. 너, 병정개미들, 일개미들, 공주 신분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 너라면 땅 파는 일개미 하고 싶겠니? 제발 너무 비약하지 마세요. 최소한 일개미들은 사는 재미가 있어 보여요. 진드기 맥주 나왔습니다. 왜 난 하필 일개미로 태어난 거지? 니네 병정 개미들은 다 바깥 구경 가고 대접도 받잖아. 게다가 별별 곤충 다 만나 죽이기도 하고. 그래, 하지만 넌 하루 종일 점조언이야. 예쁜 여자 개미 실컷 보. 위버, 쟤네들은 일밖에 몰라. 땅 파는데 못 맞췄다니까. 난 평생 내가 좋아하는 짝 못 만날 것 같아. 네 짝이 어디 있겠나. 그러니 내 짝이나 구해줘. 그 맥주 안 마실 거야? 미쳤다고 하겠지만 난 다른 곤충 꽁무니나 빠는 건 딱 질색이야. 알았니? 싫으면 관둬. 슬슬 취하는 걸. 우린 내일 근위대 사열이 있어. 사열이라고? 왕족들 킬킬대는 앞에서 바보 병장처럼 착착 걷는 거? 어떻게 그 수모를 참아내냐? 지, 우리가 한 지도 참 오래됐지. 물론이지. 내가 이쪽 빨리 태어났으니까. 그래, 어려서부터 너 불평하는 거 지겹게 들어왔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뭘 모르는 모양인데 우린 이 땅의 주인공들이야. 지구를 지배하는 주인이라고. 야, 제발 땅 얘기 좀 하지 마라. 응? 하루 종일 땅 쳐다보고 땅만 파셨다.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이 있을 거야. 있고 말고. 응? 난 가봤어. 미안하지만 나한테 한 얘기예요? 더 좋은 곳이 있다니까. 곤충 낙원이야. 아, 그래요? 정신병원에서 나왔나 봐. 직접 가서 네 눈으로 보기 전엔 암만 말해도 못 믿을 거야. 그곳에서는 혼자 살 수가 있어. 거리엔 많은 음식이 널려 있고 어느 누구도 명령하지 않아. 전쟁도 없고 왕국도 없어. 그때 돌아오는 게 아니었는데. 네, 재밌는데요. 정찰하던 중 나만이 대열에서 그만 이탈하고 만 거야. 전쟁이란 게 저렇게 스트레스가 심한 거야. 돌아버릴 만큼 말이야. 그러다 봤지. 곤충 낙원을. 돌기둥을 찾아가면 돼. 거대한 계곡을 지나 10km 증가면 시거 붉은 땅이 나와. 이봐요, 영감님. 이제 그만 마시고 가세요. 어서요. 이러다 일내시겠어. 돌기둥을 찾아가. 내 말 명심해. 돌기둥이야. 제 양반 완전히 돌았나. 호수를 건너. 곤충 낙원이라고?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아서라, 꿈 깨시지. 호수를 건너서 시거 붉은 땅을 찾았더라. 와, 여긴 정말로 별천지네. 딱 10분만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여긴 잠자는 곳이 못 돼요. 잡히면 내 핑계대. 내가 꼬드겼다고 말이야. 사실이 그런걸요 뭐. 게다가 여기서 누가 우릴 알아보겠어? 왜들 그래? 용기 내라고. 우리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니까. 자, 여러분, 6시 15분 나 춤추는 시간입니다. 발바닥 비비로 나가자. 난 생각 없어. 발바닥에 무슨 죄가 있다고 죽어라고 이랑 또 비벼. 내가 하는 거 잘 봐도 나 저 일개미 중 하나한테 춤추자고 청할 거니까. 한심한 것들. 정말이지. 독재체에서 시달리느라 하나같이 로봇 같아졌다니까. 안녕. 같이 출래? 그야 물론이지. 따라와. 왜 내가 너를 이제껏 한 번도 못 봤을까? 밖에 잘 안 나와. 난 말이야, 궁전에서 일하거든. 궁전에서 일한다고? 귀족들은 잘 먹고 잘들 살지. 물론 소수의 선택받은 무리들이긴 하지만. 뭐? 대체 무슨 춤을 그렇게 춰? 그게 사실은 말이야, 내가 만들어서 그냥 막 춰 대는 거야. 정말? 아니, 왜 누구나 다 똑같은 춤을 춰야 하냐고. 진짜 나무나 꽃봄나 그런 건 너무 단조롭잖아. 그래, 재미도 없고. 조심하지 못해 일개미. 너나 조심해 덩치.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만들해. 이번 한 번만 너 그렇게 봐줄게. 너 정신 나갔니? 저 녀석은 세 달 말이야. 그렇다고 멍청하게 당하고만 살 거야? 어이 친구 빨리 제자리로 가. 난 돌아가기 싫다면 어쩔 거지? 그래 돌아가기 싫다면 어쩔래. 아니 얘가 미쳤나? 아니 부었구만. 입과 깨물었구만. 게으른 일개미들한테 보내는 일종의 사랑의 메란다. 아무 데서나 심자랑하면 되겠어 친구. 지시한 일개미인데 뭐. 공주님이었어요? 가봐야 돼. 언제 다시 볼 수 있죠? 어디 보자. 못 봐. 아니요? 잠깐만. 꿈 같은 날이야. 이런 기분 처음이야. 사랑에 빠져버렸나 봐. 정다운 그 얼굴, 해맑은 그 미소, 사랑에 빠져버렸나 봐. 나도 한때 그 웃기는 표정 봤지? 한 잔 더 하실 겁니까? 아니야 고마워. 그만 가봐야겠어. 네 잘 생각했어요. 보다시피 사열 전날 밤은 언제나 이렇게 손님이 뜸하다니까요. 이럴 때 병정 개미들은 푹 자둬야 하나 봐요. 그럴만하죠. 바로 그거야. 있죠 나도 한뜻. 잘 가요. 위버 해결책을 찾았어. 위버! 위버! 내게 좋은 수가 있어. 하나만 나고 자리 좀 바꾸자. 네 대신 내가 사열을 받게 좀 해줘. 지금 몇 시니? 위버, 왕족들이 사열장에 나올 거야. 그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누구? 발라, 공주 말이야. 너 미쳤냐? 너하고 나하고 신분을 바꾸자고? 너 말이야, 병정개미로 바꾸고 싶단 말만 해도 죄가 된다는 거 모르나? 심지어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걸 엿듣기만 해도 죄가 된단 말이야 임마. 제발 나 좀 도와주라. 공주를 다시 못 본다면 난 더 이상 세상을 살 이유가 없어. 제발 위버 소원이야. 제발 딱 하루만 나하고 자리를 바꿔줘. 내가 이제껏 너한테 해준 걸 잘 생각해봐. 하나도 생각 안 나. 좋아 그럼 앞으로 너한테 해줄 걸 생각해봐. 여자 소개시켜줄래? 그야 당연하지. 걔들은 새 남자라면 뒤집어져. 요즘 애들은 모두가 그래. 틀림 없이 너처럼 매력적인 애를 보면 여자애들이 떼거지로 달려들 거야. 휘버 난 공주를 꼭 만나야 돼. 야 만난다 해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야. 그리고 말이야 널 기억조차 못할지도 몰라. 미친 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노력은 해볼 테야. 일났네. 공주님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할까요? 나요. 난 재주가 아주 많거든요. 난 만능 탤런트라고 할 수가 있죠. 로봇!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씩씩하고 강하죠. 발라공주님 네, 바로 여기 나의 술집에서 나 만났었잖아요. 발라공주님 발라공주님 우리 병사들을 격려해줘야지. 손을 들어. 어, 난 봤나 봐. 아, 실례합니다. 아, 저 미안해요. 난 딴 일 있어서 그만 좀 실례하겠습니다. 네. 자, 진 좀 비켜주세요. 아이. 공주님, 잠깐만요. 아이, 발라 공주님. 조용히 해. 원이치로 가. 아이, 준비인가? 아,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체될 거예요. 전 수습꾼이죠. 수습꾼이냐? 재밌는 친구군. 난 바베이터스야. 왠지. 희생정신. 어떤 자는 우습게 알겠지만 그 말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나녀, 말장난하는 게 제일 싫어요. 군인들에겐 개개인의 목숨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왕국이다. 우리는 왕국을 위해 살고 왕국을 위해 싸우고 왕국을 위해 죽는다. 완전히 맛이 갔네요. 누가 아니래? 오늘 08실기에 신기미들이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런 상황에선 선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제군들은 최고의 정예 부대다. 따라서 잘 싸우리라 믿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보내는 게 자랑스럽다. 전쟁? 아니, 뭐야? 전쟁이라고? 이상이다. 자양차! 앞으로 가! 세상에, 뭐가 잘못됐어? 단단히 잘못됐어요. 사실 난 여기에 연설만 들으러 온 거예요. 걱정 말았구만. 내가 지켜줄게. 하나, 둘, 바로 붙여! 셋, 바로 붙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용감하게 민나간다 만세, 만세! 흰개미들아 비켜라 만세, 만세! 흰개미들 말인데요, 사실 걔들 싸움 같은 거 잘 못하죠. 그렇죠, 모두 헛개비들처럼 약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보다 다섯 배나 큰데다 마이스 독을 막부모대. 야, 빨리 가라 총다리. 개미 나간다 마세 마세. 이 개미들아 비켜라 마세 마세. 그런데 우리 부대가 맡은 임무가 정확히 뭐예요? 그냥 음료수 같은 거나 날라다 주고 또 소리나 작성하는 그런. 우리 군대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어. 맨 앞에서 싸우는 일 말이야. 나만 개미 나간다 마세 마세. 이들아 비켜라 만세 만세. 저 잠깐만요, 이거 우리가 너무 서두른 거 아니에요? 덩치도 엄청나게 크다면서 도대체 어떤 작전으로 흰개미를 이기겠다는 거죠?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지.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여왕을 죽이면 돼. 이보세요, 이건 너무나 무모한 짓이에요. 차라리 차라리 선거 자금을 줘서 흰개미 쪽 정치가들 매수하는 게 어떨까요? 너 진짜 재밌다. 유머 감각이 정말 대단해. 나타났다! 기운내! 흰 개미들을 다 없애버리자고! 돌격하라! 왜 아무도 없지? 이거 뭔가 잘못됐어. 그러게 말이야. 겁내지 마꼬마. 여기 있다! 날 구해주셨군요. 있군요. 아, 너무 감격할 것 없어. 이발! 뒤를 조심해요! 야, 누구 없어요? 누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해줘요! 우리가 한심해 보이잖아. 지혜는 어디 갔지? 사적인 일이 생겨서 내가 대신 그 자리를 메꿨어. 그 몸에 더 메꾸다간 터지겠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땅 파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일단 흙을 파낸 다음에 던져버리고 또다시 파내서는 다시 한번 던져버린다. 운동량이 팔다리 근육 다지는 데 제격이라고. 그래, 무슨 뜻인지 알겠어. 왜들 노닥거리고 있나? 죄송합니다. 친구와 잠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전 내가 맨더블 장군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만일 자신의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즉각 중벌을 내리시겠다는. 그렇게 겁주지 마세요. 새로 왔어요. 이봐. 감히 누구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대꾸를 해대는 거야. 넌 오늘 식량 배급 없다 그런 줄 알아. 수고들 하도록. 세상에, 내가 어쩌자고 그랬지. 그런 말대꾸를 하다니. 내가 미쳤나 봐. 미안해. 너 때문에 괜히 대신 내 거를 같이 먹자고. 괜찮다면은 데이트를 신청하는 거야? 아니야, 사실. 만약에 다른 약속이 없다면 그러자. 스케줄부터 확인해볼게. 있잖아, 지가 안 온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이봐, 꼬마, 이쪽이야. 파베이터스. 솔직히 말해줘, 나 가망 없나? 아니요, 멀쩡하세요. 또 내가 보기엔 혈색도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뭐. 아니야, 네 눈을 보면 알아. 난 틀렸어. 나 좀 일으켜줘. 내 다리가 없는 것 같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살아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심호흡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가서요 몸통을 찾아볼게요. 이건 저 어디 분명히 있을 텐데. 바베이터스, 기운을 내세요. 베터스. 넌 나처럼 살지 마라. 평생 명령만 따르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걸 해. 바베터스.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A구역의 터널 공사는 끝났고 이제 D구역과 연결 통로를 뚫고 있습니다. 더 세게 몰아붙여 대령. 지금보다 두 배로 박차를 가해. 차질이 있어서는 안 돼. 잘 알겠지? 알겠습니다. 좋아. 다른 구역은 어때? 보고드립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나? 흰개미들과의 전투 소식입니다. 적은 모두 섬멸됐습니다. 하지만 참전했던 아군도 거의 전멸했다고 합니다. 그가 정말 안 됐군. 그럴 수가. 희소식도 있긴 있습니다. 생존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럴 리가. 지금 뭐라고 했지? 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여왕님께서 친히 그 영웅을 만나시겠답니다. 젠장. 아니야, 잘 됐구만. 내가 처리하지. 정말 장하구나. 전쟁 영웅치곤 너무 뒤털만하구만. 전쟁 영웅이요? 아, 저 장군님, 이 영웅이라뇨? 전 영웅이 아닙니다. 그래? 나도 영웅은 싫어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전 아무것도 한 것이 얼마나 처참했다고요. 그건 대학살이었어요. 죽이고 또 죽이고요. 자, 이제 그만하고 손이나 흔들어. 너로선 어쩔 수 없었잖아, 위버. 전쟁터에 나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가슴이 너무 아파. 가엾은 쥐.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 잠깐만. 저건 군인이 아니야. 우리 쥐야! 쥐? 저 꼬마가 해냈구나. 하! 그만 가자, 절벽.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네 내 성격을 쏙 빼닮았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걸 비웃었잖아.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음이 저만치 있을 때나 비웃지 죽음 앞에서는 팍 쫄아요. 맨더블 장군, 절대 함부로 입 놀리지 마. 얘긴 나한테 맡겨. 공손히 인사드려, 여왕폐하이시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공주님. 살아와서 기쁘구나. 그대의 영웅적인 행동에 무엇하고 치하해야 할는지. 당연히 할 일을 한 거라고 지 일병이 전해달라고. 제가 말하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상 닥쳐보니까 절박한 상황에선 초능력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피티는 전투 중엔 새 생각이 뭐고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공격! 공격! 공격! 정말 고생했군. 이해하십시오, 여왕폐야. 아직도 악몽이 생생한가 봅니다. 저 죄송합니다만 이제 돌아가서 좀 더 상세한 보고를 받아야겠습니다. 장군님, 잠깐만요. 보고는 다 드렸잖아요. 보고는 다 드렸는데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지 않나? 그게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솔직히 아이고. 그래, 맞아. 술집에서 만난 개미야. 제발. 술집? 무슨 술집? 제가 전에 이 개미하고 술집에서 춤을 췄어요. 그땐 그냥 일개미였는데. 아니, 술집에 왜 갔었니? 나야말로 정말 궁금하군요. 난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실 큰일을 해낸 건 바로 이 일개미잖아요. 다른 개미를 착각하셨나봐요. 난 진짜 병정개미입니다. 맞는 말이야. 일개미였었지만 지금은 전쟁 영웅이야. 일개미였다고? 천한 일개미가 내 약혼자랑 춤을 춰. 약혼자요? 잠깐만요. 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해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내 유혹한 건 바로 공주님이셨어요. 체포해라. 아니, 잠깐만요. 이러지 마세요. 말로 해도 되잖아요. 무슨 짓이야? 공주를 놔줘. 공주를 납치하려고 한다. 아니, 그게 아닌데. 사실은 맞다, 맞아. 그렇다. 가까이 오면 공주가 다칠 줄 알아. 이거 놓지 못해. 여기, 공주 다치는 거 볼래?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돌았어? 아니 이거 정말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는 거냐고. 저기다! 저기 눈에 왔다! 말 뛰어 뛰어 뛰어! 살았다. 날 구하러 달려오고 있어. 널 죽일 거야. 죽이야? 여기야 여기. 제발 그만해요.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건 나, 이 허약한 개미야. 우리의 사랑을 정말? 이렇게 끝낼 생각이야? 왜 그렇게 꾸물거려? 여기야, 여기라고. 저게 뭐지? 정말 아름답다. 위험하다! 모두 피해! 나 무사해. 뭐야? 무사하다고? 야, 누가 너한테 관심이나 있대? 할머니 좀 제발 진정 좀 뻔했어. 하세요. 죽다가 살아났다고? 낭만적인 기분을 잡치면 절대 안 되죠. 이봐, 낭만 좋아하지 말았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기가 어디지? 이봐, 잔소리 말고 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어딘지 알아봐.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댔어요. 근데 어쩌지? 길을 잃었나 본데. 아우! 이런 멍청이한테 납치당하다니. 누가 더 멍청한데요? 멍청이가 멍청해요? 멍청이한테 납치된 게 더 멍청해요? 뭐 하자는 거야? 너 수다를 흰개미 죽였니? 어떻게 네가 병정개미라고 속이는데 다들 넘어갔을까? 왜 날 따라다니지? 응? 난 말이야, 너하고는 근본이 다르다는 거 몰라? 재미 좀 보려고 일개미 술집을 기웃거리는 게 누군데 그러세요? 그러다 평소에 이상형을 만난 거야. 까무잡잡하고 소박하고 야한 일개미를. 웃기지 마. 그건 호기심이었어. 그래도 모르겠어? 내가 널 고른 건 그중에서 제일 한심하고 불쌍해 보여서였다고. 난 공주를 내 짝으로 만들어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냥 없던 일로 해야겠네요. 잊어주세요. 당신은 역시 늙은 전쟁광과 어울린다고요. 그 친구는 데이트하자며 사형장으로 데려갈 그런 위인이니까 말이에요. 와, 진짜 남편 한번 제대로 잘 골랐네. 아이쿠. 내 말 명심해서 들어. 난 장군과 굳게, 아주 굳게 맺어진 약혼자야. 당장 이리 내려오지 못해? 다시 왕국으로 보내달란 말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란 사실 알아? 당장 날 군전에 들여놓으라고 가난한 거야. 이게 무슨 말고생이냐고. 너 내 말 틀려? 이봐. 알았어요. 좋다고요. 아주 좋은 제안이네요. 하지만 난 생각 없으니까 혼자 가셔. 알았죠? 이 몸은 곤충낙원으로 갈 거니까. 말도 안 돼. 곤충낙원이라고? 생각보다 병세가 심각하군. 그래요? 실은? 내가 아주 귀차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주정뱅이 이 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곳이 있다고 내가 믿는다는 거죠. 멈춰! 이건 공주의 명령이다, 일개미! 공주님! 나도 이름이 있어요. 알았어요? 지혜예요. 그리고 여기선 명령 같은 거 안 통해요. 좋아, 가라 가. 누가 겁난데? 변명은 그만하시오, 장군. 당장 공주를 찾아오시오. 솔직히 이젠 장군의 능력마저 의심스럽소. 믿어주십시오, 폐하.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라 공주님은 왕국의 미래를 쥐고 있는 열쇠입니다. 그 지라는 일개미가 흰개미를 100마리씩이나 죽여서 온갖 훈장 다 타고는 공주님을 납치해갔대. 그리고는 빤히 쳐다보면서 죽여봐 했대. 아니 맨더블 장군 앞에서 그랬단 말이야? 어이 이봐 이번에도 영웅지에 대한 소문 들었겠지? 공주님을 납치해서 달아났대. 곧바로 수색대를 보냈는데 비웃듯이 사라졌대. 이렇게 뿅 감쪽같이 말이야. 지? 지금 지 얘기하는 거야? 나 그 친구 알아. 나랑 아주 친해. 자네 정문이 약간 과장된 것 같구만. 지를 알다니? 그래 걘 일개미야. 전에 여기서 일했었지. 일개미? 불가능한 일이야. 일개미라면 오로지 일밖에 못해. 맞아.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 지를 보란 말이야. 지는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서 떠났잖아. 지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전엔 전투개미였어. 하지만 둘이서 바꿔버렸어. 아니 그럼 내가 굳이 땅을 안 파도 되는 거야? 선택할 수 있다고? 예선 쉬쉬하고 있지만은 실은 이 땅굴 안 파도 되는 거야. 사실 생산의 주역은 우리 일개미들이잖아. 만약 지가 안 파면 나도 안 팔래. 이것 봐. 뭐야 반장 선거라도 하나? 아서 가서 일해. 왜요? 잘 들어. 더 이상 땅굴 안 파도 돼. 지란 친구가 혁명을 외쳤어. 너희들 죽어보자. 꼬리 내리고 도망가잖아. 그래 불쌍하다. 지금부터 모든 것이 바뀔 거야. 맞아. 이제부터 주인은 우리야. 그래. 잘 생각해봤지. 개미 둘. 우리 둘이서 왕국을 못 만들어. 200만 마리라면 모를까. 겨우 둘? 이봐. 난 배고프고 목도 너무 말라. 게다가 이렇게 사막을 헤맨다는 건 체질에 전혀 맞질 않고. 아휴, 이제 날 데려다 줄 때가 된 것 같은데. 혼자 돌아가세요. 아휴. 뭐라고 했지? 납치한 건 너야. 알고 있어? 따라서 넌 날 데려다 줄 책임이 있는 거야. 이런 사막 한가운데 날 버려두면 안 된다고. 왕국에 돌아가는 것보단 낫지. 뭘 그래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호강하면서 살아서 모르겠지만 난 죽어라고 땅만 팠어요. 하루만 나처럼 중노동하면 날 이해할 거예요. 중노동? 중노동이 뭔지 알기나 해? 평생 10초마다 알을 하나씩 낳으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건 어떨 것 같아? 아, 저런. 물이다. 넌 자신밖에 모르는 것 같아. 하긴 아무도 내 생각 해준 적 없으니까. 솔직히 말한다면 난 남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나 좀 도와줘요. 살려줘요. 공주님 살려줘요. 기다려. 꺼내줄게. 조금만 참아. 막아버리세요. 이제 곤충 낙원인지 뭔지 하는 환상 버리고 어서 왕국으로 돌아가서. 지, 또 뭐 하는 거야? 호수를 건너가야 해요. 진짜 치매가 따로 없대니까. 방금 물에서 죽다 살아났잖아. 이봐요 공주, 해서 손해볼 게 뭐 있겠어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정말 전쟁광의 아내로 살다가 죽고 싶은 건가요? 더 나은 세상이 있다고요. 씨, 부탁이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조만간 곤충 낙원을 못 찾으면 약속하겠습니다. 왕국에 모셔다 드릴게요. 고생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 예, 나도 그래요. 이봐, 이러지 마. 일이 많다면 내가 적당히 줄여줄게. 꺼져 버려! 간사한 친구야. 죄송합니다. 서둘러서 달려왔습니다. 수색대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든가. 자, 그 지라는 녀석이 어찌나 교활하면서 잽싼지 호수 근처에서 흔적이 끊겨버렸답니다. 호수라고? 저 병정개미 왜 저러나? 저 일개미들과 한 패거리가 됐나 보죠. 뜻밖이네요. 도대체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처리하나 지켜보겠다. 자네를 믿어도 되겠지, 대령? 그럼. 좋아. 그럼 데모부터 처지하세. 지혜를 원한다! 지혜를 원한다! 지혜를 원한다! 나도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또 운 좋게 언젠가는 만나기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나? 아는 개미 있으면 나와봐. 지가 그토록 훌륭하고 우릴 생각한다면 왜 이 자리에 없을까? 그 이유를 말해주지. 사실 그는 우리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거다. 그랬기 때문에 공주님을 납치했고 그래서 달아난 거야. 지는 영웅이 절대 아니야. 우리가 영웅이야. 우리가 바로 이 위대한 왕국을 일궈나갈 미래 그 자체다. 일단 이 대공사만 완벽하게 끝내고 나면 큰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일은 줄어들고 배급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모두에게 하루씩 휴가를 주도록 하겠다. 그러니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 모두는 왕터널 개통식에 귀빈으로 참석하도록. 장군님 만만세! 자, 병정 개미를 끌고 와. 아치, 이리 와봐. 와, 바로 곤충 드라곤이네요. 네 말이 맞았어. 정말 이런 곳이 있었네. 어때요? 그래, 잘났어. 너 똑똑해. 먹자 뭐. 아니 뭐해? 뭐 때문에 그래? 투명한 방탄벽이 있어요. 응? 에, 저 좀 보세요. 실례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죠? 아, 여긴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 자기 친구들이야, 여보? 기어다니는 벌레들이야. 가엽기도 해라. 안녕하세요? 그러지 좀 마. 만나는 벌레들마다 그렇게 잘해주면 어떡해? 이것 봐요! 아마 내가 누군지 잘 모르나 본데요. 비록 여행을 오래 해서 몰골은 꽤 제재하지만 난 발라 공주예요. 그래? 갈수록 가관이네. 건방지기까지 하잖아. 여보, 불쌍해요. 비록 더럽고 냄새도 나지만 우리가 도와줘야 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먹을 것 좀 갖다 줄게. 자기야, 제발 자선사업 좀 그만해라. 여보, 우리한텐 불쌍한 곤충을 도와줄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 자긴 늘 내 취미를 비웃지만 나한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요. 정말 자긴 천사표야. 그래서 내가 자기라면 끔뻑 죽지 않소? 나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해. 정말 자긴 멋지야. 이 약효, 갑자기 식욕이 싹 가시네요. 솔직히 내가 기대했던 곤충 낙원이란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보, 안 돼. 여보. 저런. 될 거야. 이제 막 네가 좋아지려던 참인데. 도대체 저건 누구 얼굴이야? 그쯤 해둬. 난 죽어도 말 못해요. 이것 봐. 공주는 우리 왕국의 미래를 결정지으실 분이야. 반드시 돌아와서 여왕의 자리를 이어야 돼. 여왕님은 지금도 계세요. 자네 친구 지 얘긴데 혼낼 이유가 없잖아. 뭐가 대단하다고. 알다시피 우리한텐 개개인의 존재란 아무 의미가 없다. 자네라 카타나. 저 여자조차 아주 됐고. 죽어도 저런 악질한테 얘기하지 마. 지는 어디 있나? 나도 어딘지 몰라요. 그럼 할 수 없지. 잠깐. 곤충 낙원이요. 황당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그 친구 거기가 안 됐어요. 이봐, 지금 농담 따먹게 하나. 곤충 낙원 같은 거는 이 세상에 없어. 사실을 말하자면 있긴 있어. 네? 어딘지 위치를 알려주겠다. 가서 발라 공주를 데려오도록 해. 그리고 지인은 없애버려. 아까는 혼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왕국을 위해선 할 수 없어. 말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제 개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게 될 것이다. 왕국을 망치는 병이다. 가자. 이 녀석을 터널에 쳐넣어. 그것도 맨 앞쪽에다. 물러가라.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공전집을 죽일 뻔했잖아. 제, 예. 괜찮아. 너무 그렇게 자신을 책망하지. 결심했어요. 왕국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곤충 낙원이라고 내가 이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지. 하지만 말이에요. 틀린 건 인정해야 돼요. 지. 거짓말 하나도 안 버티고 이번엔 100% 자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곤충. 쉿! 부정탁이었어요. 자, 가요. 미안해요. It's gonna be a bright sunshiny day. It's gonna be a bright sunshiny day. Look all around, nothing but blue skies. Look straight ahead, nothing but blue skies. Oh, I can see clearly now the rain is gone. I can see all obstacles in my way. 모두 잘 들어라. 각자 원위치로 가서 통로를 막을 만반의 준비를 하라. 여기, 그리고 여기. 개통식 중간에 호수물이 밀려들게 벽을 뚫는 틈이 특히 잘해야 한다. 이제 공주만 오면 모든 게 끝나. 이건 어째 똥맛이 나네. 정말?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이건 진짜 똥이야. 괜찮은데. 누가 장작 좀 구해오면 좋겠다. 야, 난 지난번에 구해왔어. 그래도 난 못 가겠어. 체질이 안 맞아. 그럼 새로운 애를 시켜. 쟤 매일 놀고 먹잖아. 그래서 그분은 내 팔에 안긴 채 갑자기 죽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의 선택대로 살아보질 못했대요. 그 정도로 심한 줄 몰랐어. 내가 사는 궁전에선 그래, 거의 맨더블 장군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지. 뭐 하나 물어볼게요. 그날 밤 왜 술집에 찾아온 거죠? 뭔가 새로운 재미를 원했던 것 같아. 재미하면 또 난데. 하여튼 나랑 있으면 끝내줘요. 딴 여자한텐 비밀이에요. 넌 참 유별나. 너도 그걸 알고 있겠지? 유별나단 말은 별로 좋은 뜻이 아닌데 그 말은요. 그 점이 좋아. 다른 개미들하고는 다르거든. 사실 그 말을 들으니까 더더욱 유별나게 살고 싶어지네요. 그게 사실은 나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모두 내가 특별하대요. 하지만 부러우니까 하는 소리들이죠. 예, 신청내기. 장작이 더 필요하대. 네, 참. 금방 돌아올게요. 영화 계속 찍읍시다. 못 찍다 말하는지 알고 있죠? 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충이라고 부르지. 사실은 우리가 코딱지만큼 조그매서 우주의 먼지처럼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게 아닐까? 어머, 철학 전공했나 봐. 옳지 좋다. 내 생애 가장 낭만적인 밤에 이따위 노동이 나고 있으니. 아니야. 근처를 지나가는 길에 그냥 잠깐 들렸어. 여긴 아주 분위기가 좋군. 어서와 친구. 건축낙원에 온 걸 환영해.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사실은 우리 공주님이 갑자기 실종되셔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야. 키는 요만하고 눈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누구 못 봤어? 바로 저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공주님. 곧 모셔다 드릴게요. 내 말 잘 들어. 난 절대 돌아가지 않아. 아,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명령이거든요. 명령? 대령은 평생 명령만 따르다 죽을 건가? 와, 상당히 설득력 있네요. 지는 어디죠? 지? 지는 지금... 죽었어. 지는 죽었어. 그러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지가 죽어요? 아이디어가 아주 많은 친구인데 정말 안 됐네요. 공주님, 백성들이 기다립니다. 대령, 이거 못 나? 공주님! 안 돼! 어디... 맙소사, 이제 어쩌면 좋지? 그래, 이럴 때처럼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사실 우리 사이는 그래 맞아. 그녀는 공주고 난 말이야, 나는 흑인아 파는 일개미일 뿐이야. 상대가 안 된다고. 게다가 난 말이야 당장 데리러 가야 되겠어. 네, 내가 태워다 줄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게다가 죽을 우리 마누라도 그러길 바랄 거예요. 아, 저 술부터 깨셔야 되겠는데요. 내 말 사나이? 내 생각엔 커피가 된 걸 마시고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심해요. 내 신호를 기다려. 아, 발라공주. 시간 맞춰 왔군요. 이선 치우란 말이야. 장군,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죠? 미적거리지 말고 대답하세요. 일이 다 끝난 뒤에 설명하겠소. 남동쪽 출근은 막았나? 네. 나중까지 못 기다려요. 당장 하세요. 난 장군의 사고방식이 싫고 왕국을 다스리는 방식도 싫어. 당신 자체도 싫고. 결혼은 취소해요. 이제 우리 왕국도 달라질 거라고. 말 참 잘했어, 공주. 아주 확 달라질 거요. 편하게 해드리지 않고 뭐해. 잠시 여기 있도록 하시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여왕 폐하께서 가만두지 않을걸. 과연 그럴까? 투지가 상당히 좋은데, 공주. 우리 새 왕국엔 그런 정신이 필요해. 열등하고 모자라는 종자들은 싹 쓸어버리고 새 출발할 거야. 그대 내 왕비가 되어 폼만 잡으면 돼. 진짜 미쳤군. 아마 역사는 전혀 다르게 평가할까? 저와 제군들 각자 제 위치로 가도록. 언젠간 내게 감사하게 될 거야. 더 높이! 더 높이! 저기에요! 어서 가서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긴 하지. 잘 가세요, 아저씨. 고마웠어요. 이봐, 어딜 막 가는 거야? 나? 아,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딜 가냐면 여긴 오면 안 되는 구역이야. 일개미들은 모두 터널 계통식에 가야 되는 거 몰라? 그래, 물론 나도 알지. 거기 가는 길이야. 늦어서 그럼 자, 미안해요. 자, 잠깐. 저는 터널 이봐. 터널 지금 개통식에 가는 길인데요. 어서 가봐. 그럼 가볼게요. 아, 나 지금 터널 개통식에 가는 중이에요. 실례합니다. 터널 개통식에 가는 중이에요. 이봐, 일개미. 터널 개통식이요. 내가 빠지면 안 되니까요. 실례합니다. 어디로 함부로 가는 거야? 터널 개통식에 갑니다. 어쩌자고 일이 자꾸 꼬이는 거냐. 에이 참. 아, 안녕. 성질 팔팔한 건 여전하네요. 너구나. 날 구하러 돌아왔지? 예, 공주님 때문에 왔어요. 사실은 뭔가 고백할 게 있었어요. 진심인데 저 정말 아름다워요. 둘 다 성깔이 만만치 않지만 서로 맞춰가면 될 거예요. 아무튼 왕수다야. 그러면 이제부터 과묵한 개미가 되도록 할게요. 가요. 도시가 텅 비었어요. 어서 빠져나가야 돼요. 지, 갈 수가 없어. 맨더블은 미쳤어. 무슨 생각이냐면 열등한 개미 쓸어버리고 역사를 바꾸겠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여왕님뿐만이 아니에요. 모두 다죠. 무슨 뜻이야? 봐요. 지금은 모두 안전해 보이지만 이제 전부 왕 터널 안에 가둬버릴 거예요. 또 여기는 호수고. 그래 맞아요. 우리만 떠날 수는 없죠. 자 어서 터널로 내려가 봅시다. 드디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다. 자랑스런 우리의 왕국, 막강한 왕국이 아주 새롭게 태어났다. 이제 잠시 후 이 터널이 개통되면 죽은 과거는 깨끗이 씻겨 사라지고 새로운 날이 열릴 것이다. 힘찬 연설이요 장군. 공주가 이 자리에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 여왕 폐하, 공주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지금 한창 수색 중에 있습니다. 곧 찾게 될 테니 안심하시. 제발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찾기나 해요. 물론입니다 폐하. 그럼 이만. 자네 휴가가 언제야? 모르겠는데. 출구를 막아라. 대령 내 말 안 들려? 장군님, 생각해봤는데 꼭 이래야만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일개미들이 이뤄놓은 이 놀라운 업적을 보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까? 자네는 훌륭한 장교야. 아주 절도 있고 용기 있고 유능하지. 그런데 가끔 아래 것들에 대한 쓸데없는 동정심이 날 언짢게 해. 나를 따를 텐가? 그럼요. 죄송합니다. 좋아, 그럼 출구를 막아. 알겠습니다. 모여서 모두 다 같이 기뻐. 어머니, 안 돼요. 일개미란 일개미 다 모였네요. 대단한 일을 해낸 거죠. 저게 누구야? 나한테 돈 꺼낸데. 여러분의 이 위대한 업적이야말로 부지런한 일개미의 저. 어서 폐하께 알려요. 구멍이 떨려 물이 들이치기 전에 막아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어. 공주님, 걱정은 내 전공이. 알았죠? 여러분은 역사에 남을 위대한 업적을 이뤄낸. 저 지나가요. 조심해 임마.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일꾼들이 땅 위로 뚫고 나가게 되면은 어머니! 새롭고 위대한 역사. 중단하세요. 빨라. 어디 있었던 분이. 괜찮은 거냐? 나 괜찮아요.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니, 정말 큰일 났어. 있는 힘을 다해서 계속해라. 잠깐! 잠깐만 일을 좀 멈추세요. 지? 너구나 지. 위버 그만해. 지 돌아왔구나. 아이고. 지 위버. 지 대체 무슨 일이야? 모두 그만들 파. 멈춰. 절대 파지 말라고. 누구 맘대로 멈춰.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봐. 만약 이 벽을 뚫으면 우린 전부 다 물에 잠겨요. 모두 몰살당한다고요. 그럼 어서 모두 바깥으로 대피시키자. 이봐, 이건 명령이야. 명령을 어길 순 없어. 그럼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으라면 죽을래? 너! 아휴, 이거야 수기의 경일기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이리네, 네 말 듣고 싶지 않아. 어서 일들해. 무슨 소리지? 이런, 모두에게 피해! 뛰어! 뛰어! 뛰어! 서둘러! 모두들 잘 들어라. 우리가 속고 있었다. 천천히 침착하게 출구를 향해 나아가도록. 어서 피해! 물에 잠길 거야! 안 돼! 침착해! 당황하지 마! 우리 들어다친다! 모든 출구가 막혔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있어. 위버, 나 좀 받쳐 올려줘.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세요. 저 친구는 또 누구야? 바로 지희야. 여러분, 힘을 합치면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봐요, 터널도 완성했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자, 그럼 어서 움직여요. 알았어. 자, 모두 모여봐. 너 먼저 올라가. 꽉 잡아. 알았어, 잡아. 죄송합니다, 여왕폐하. 지, 난 어머니를 도와야겠어. 걱정 말아요.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날 믿으세요. 땅 위에서 만나요. 제군들, 완벽한 왕국을 건설할 때가 눈앞에 다가왔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 말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 이 밑에선 우리 왕국의 열등한 종자들이 물에 잠겨 씻겨 내려가고 있다. 이걸 럭카지 성공하기 힘들겠어. 개미들이 더 필요해. 둘이 먼저 올라가. 위버, 혼자선 절대 못 버텨. 어서 가는 거. 힘내야 돼, 위버. 됐다. 서둘러, 어서 뛰어, 어서. 알라 공주님도 무사하시고 영광된 미래가 우리 눈앞에 있다.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아니, 저것도 뭐야? 열등한 종자들 같은데요. 나 좀 도와줘요. 지, 내 놈이 어림없어. 날 이해 못하겠어. 이게 다 왕국을 위해서야.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모두의 왕국인데. 대령, 무슨 짓이냐? 진작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왕국을 위하는 길입니다. 네 이놈, 감히 날 배신하다니. 왕국은 바로 나야. 비켜. 이봐, 못들하는 거야. 어서 일개미들을 끌어올려. 잠시만요, 어서 들어올려요. 우리들 해냈어. 기다리세요. 어서. 위버, 지혜는 어딨지? 어, 저런. 모두를 물러서! 물러서! 숨 쉴 수 있게 비켜줘! 제? 어, 제? 제발 눈 좀 떠봐. 어우, 저런. 아이쿠. 자기 나한테 저녁 살 거 남아있다. 물론이지. 우리가 해냈어. 넌 영웅이야. 네가 해냈어. 아, 우리가 해냈죠. 아, 여러분, 아, 제발. 아, 이러면 쑥스럽단 말이에요. 하긴 뭐 자주 하면 조금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말이에요. 잘 보셨죠?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신분의 차이를 극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됐고. 아, 또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우린 왕국을 재건했죠.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엄청나게 큰 실내 수영장도 있거든요. 공주와 난 조만간 아이를 약간만 낳을 생각이에요. 아, 일단 시작이니까 한 200만 마리 정도. 그리고 난 새 정신과 의사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거였죠. 그 의사는 내 우울증과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고쳐줬어요. 이제야 난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원래 내 자리인 거 아세요? 차이가 있다면 이번엔 내가 선택했다는 것이죠. 昔ある時、魔法のジャガイモを探す7匹の子グマがいました。舞台はそう、あの森です。 僕たちそのジャガイモをずっと探してんだ。